톱스 뉴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채용 연계형 자바 개발자 양성 과정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1일 화요일 24시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소프트웨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초대졸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고 우대 조건은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와 관련 자격증 보유자,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보유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맥스와 한양대학교가 함께하는 제27회 벤처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전 분야 상관없지만 홈 IoT, 스마트홈과 AI 등을 우대합니다. 신청 기한은 10월 31일 월요일 2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스토리에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 및 태그 후 응원의 한마디를 쓰면 참여 완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배달의 민족 상품권과 치킨 쿠폰,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는 10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지난 5일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모르텐 멜달, 베리 샤플리스, 그리고 캐럴린 버토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블록을 조립하듯 분자를 합성하는 클릭화학 분야를 개척한 과학자들입니다. 이러한 클릭화학 방식은 의약품 독성 분석 효과성과 항암제의 표적 적중률을 높이는 등 인류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샤플리스 박사는 2001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인데 두 차례 수상은 마리 퀴리를 비롯해 5명밖에 이루지 못한 업적입니다. 외식 물가가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외식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9% 올랐는데 이는 1992년 7월 9%를 기록한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 물가지수 상승세가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아직 진정세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식과 가공식품처럼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품목들의 상승세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미국 시간 기준 5일부터 인앱 최저 가격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가량 올렸습니다. 기존 한국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가격은 1단계 1,200원, 2단계 2,500원, 3단계 3,900원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부터 애플이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1단계 1,500원, 2단계 3,000원, 3단계 4,400원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한국 시장의 인앱 결제 인상에 대해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외신 등은 환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가격 인상분이 그대로 콘텐츠 가격에 반영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연간 최대 3,5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10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리경, 담당의 박일인이었습니다.